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흰 눈이 내리는 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미송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는 주체 79, 1990년에 창작된 노래로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혼신의 길을 걷고 떠오르시는 어버이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하얀 은빛 세계의 정서로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어버이 장군님의 우주와도 같이 넓고 깊은 사색의 세계, 인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간결하면서도 서정성이 강한 시어들로 진실하게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숭엄하면서도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노래의 선율은 가사의 정서적 내용에 맞게 심한 굴곡이 없이 유순하고 통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들으면 들을수록 노래의 감정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선율에서는 약박의 다양한 유형을 특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쉼표에 의한 약박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음에 앞서절과의 선율적 연결에 의한 약박으로 넘어감으로써 노래의 정서를 보다 세련되게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선율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리용되고 있는 반복의 수법과 가사의 운율에 맞게 후반부를 축소시킨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색의 세계를 더욱 숭엄한 정서로 그려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가요 흰 눈이 내리는 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끝없는 인민 사랑의 무한한 사색의 세계를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시음악적 언어로 형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곡으로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너리 그름 너무 그리운 장군 뷸림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동우 작사, 거수용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70일 1982년에 예술영화 세월이 흘러간 뒤에 영화음악으로 창작된 가요입니다. 가요는 조국해방 전쟁 시기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숭배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창작 당시 부차적인 영화음악으로서 한계절로 되어 있었으나 그 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수령 흠모의 감정을 보다 풍부한 예술적 형상으로 반영하기 위해 2절 가사가 창작되어 첨부되었으며 이때부터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천만 국민의 그리움과 흠모의 노래로 널리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잔악계나 자기 수령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을 안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거대한 바다를 향해 굽이굽이 흘러가는 시냇물과 구름 너머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새들의 비교 노래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의 감정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임을 친근하고 소박한 시적 청소 속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대조상에서 8분의 6박자의 리듬을 타고 흐르는 노래의 선율은 정쪽 이 부분 형식의 구조에 기초하여 사색적이고 졸졸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향적인 종소를 낳고 있습니다. 무곡 리듬을 연상시키는 신축성 있는 리듬에 기초하여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선율은 조식적 색채가 명백하고 지향성이 강하며 간결하면서도 반복적인 리듬 진행으로 하여 깊은 감력을 안겨줍니다. 소박하고 간결하면서도 사람들의 가슴바닥에 커다란 정서적 유혼을 남기는 노래는 다양한 형식의 성악 및 기악 음악으로 편곡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열렬한 수령 흠모의 감정을 안겨주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